아,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. 네, 저희 위너가 작년 이곳에서 영광스럽게 또 신인상을 수상을 했었죠. 아, 그렇죠. 올해는 시상자로서 이곳에 또 다시 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올 한해도 정말 쟁쟁한 신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희 위너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요. 밤이 싫어요 베이비 베이비 혼자가 싫어요 근데 맞을 일이 없어 머리 위 우산 좀 내려놔 새벽은 너무 길고 시처럼 너의 답은 짧아 yeah. 해가 뜨면 다시 또 그렇게 잠이 들고 말 거야 oh, oh baby baby 이 밤이 싫어요 밤이 싫어요 Baby baby 혼자가 싫어요 우리 함께 외로운 이 밤을 지새워요 모든 걸 잊고 다 같이 취해가요 Oh baby baby 혼자가 싫어요 Thank you.